김일성 김정일 기검리 사회의 제2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최원희 헌 공동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 김정일 기검리 사회 및 회원 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